주말 연휴의 시작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FM영화음악 홍은철입니다. 오늘로써 FM영화음악에서 제가 세 번째 인사를 드리나요? 정원임 아나운서 대신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는 별로 싫진 않은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좋으셔야죠. 좋아하시리라고 믿고 시간도 꾸며드리겠습니다. 참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힘든 여름이고요. 그렇지만 뭐 벌써 저녁시간 그리고 아침에 찬물 샤워가 힘들던데요. 네, 고산 수험생 여러분들도 특히 힘든 여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싶은데, 다음 달 12일에 뭐저 수능시험 원서 접수한다는 뉴스 며칠 전에 또 들었습니다. 조금씩 초조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FM영화음악과 함께 하시면은 잠시 여유가 생기시겠죠. 첫 곡부터 보내드립니다. 영화 라이브 중에서 아론 네빌의 아베 마리아 보내드립니다.

제 형이라는 친구가 이 천재진구 2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을 사달라고 했다고요. 생일 선물로. 그래서 이 주제가를 신청하는 걸로 아마 대신 생일 선물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엽서 주셨습니다. 이게 훨씬 싸게 먹히나는 그런 생각이셨겠죠. 자, FM 영화음악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시나무새의 테마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 연주고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Have You Ever Seen The Rain, Spin Doctors의 노래. 이 곡은 두 곡을 여러분께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해피명화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말 밤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주말 밤을 풍요롭게 해주실 분이 또 저희 초대석에 나와 계십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읽기. 오늘은요, 저 배트맨2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로 했었죠. 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6일째가 되나요? 예. 예. 많은 영화들을 새롭게, 그리고 아주 세밀한 분석과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예, 아주 그 도움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배트맨2는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네. 바로 그런 영화들을 골라서 제가 예. 아주 어렵게 고르고 있는데요. 네. 보통 뭐 아주 난해한 해설이 가능한 그런 예, 예. 분석이 될 만한 영화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홀대 받고 있는 네. 그런 영화들을 계속 고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물론 이 배트맨 2에서는 그 누구죠? 캐드먼. 예, 미셸 파이퍼죠. 파이퍼에게 예. 매료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네. 누구나 그랬겠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이건 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예. 이 영화 어떤 영화들이 어떻게 오해받고 있는데 또는 어떤 측면이 부당하게 무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네. 조명을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예.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리우드의 그 메이저 영화사가 제작한 큰 예산의 네. 흥행 영화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점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할리우드의 그런 큰 영화들이 무작정 그렇게 무책임하게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고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해야 할 만한 꼭 그래야 하는 영화들은 아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만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좀 한번 짚어보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영화들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걸 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영화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특히 그런 다른 종류의 영화에 비해서 좀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네네. 그런 것을 담긴 영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펭귄과 예, 캣워먼 같은 예. 사람들이죠. 좀 억압받는 여성을 예, 대표하는. 예.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에 계속 그 여성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예, 이 영화도 예가 아닙니다. 우선 제가 이 영화를 되풀이 보면서 느낀 것이 그 각본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리우드 영화들이 뭐 그런데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영화긴 하지만 네. 특히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놀라운 구성하고 성격과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대사들이 아주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그런 대사들이 많다는 거죠. 아, 그랬던가요? 네. 네. 그런데 유의해서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좀 놀라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은 네. 한국판 비디오에서 이상하게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자주 있는 일이지만 네. 네,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장면이 빠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이 길어서 그랬겠죠. 그 어떤 장면이냐면은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셀리나, 그러니까 캣워먼이 되기 전에 미셸 파이퍼죠. 예, 예, 예. 셀리나가 캣워먼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네. 빠져 있어요. 앞에 나왔던 대로 이제 집에 들어서면서 여보 나 왔어요. 그러고서는 아 참 난 독신이지 하는 독백이 네.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예. 평범한 여성의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파괴됩니다. 마구 부서뜨리고 그리고 PVC로 만든 그 캣워먼의 의상을 이렇게 지어 입는 그런 과정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봐도 이 얘기 진행엔 전혀 무리가 없는데. 네, 네. 감독은 제일 그 아주 의미심장한 게 만든 그런 표현이 없어진 거죠. 특히 아쉬운 거는 네온 사인으로 그 벽을 장식해 놨었죠. Hello there라는 그런 글씨가 써 있는데 아주 분노에 가득 찬 셀리나가 그리고 캣워먼으로 변하자마자 채찍을 휘둘러서 그 네온 사인의 글자가 몇 개 깨집니다. 네. 그래서 Hello There에서 Hello의 O하고 마지막 O하고 There의 첫 T가 깨지죠. 예. 그래서 Hell Here라고 변합니다. 여기는 지옥. 지옥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그 일종의 말장난이지만 굉장히 네. 재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얘기가 사실 영화의 전체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고 예. 감독의 사상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게 빠진 게 굉장히 아쉽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듣겠지만 아주 멋진 주제가 Face to Face도 크레딧 끝나는 크레딧과 동시에 흘러나오는데 그것도 또 빠져 있죠. 근데 보통 비디오 출시하면은 그 될 수 있으면 늘려서 두 권으로 만드는 게 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건 또 두 권으로 만들자니 좀 짧고 한 권에 집어넣자니 길고 네. 그런 경우였죠. 어쨌든 그 제작사에서도 갈등을 많이 겪었겠습니다. 네. 예, 그 얘기를 시작해 보면은요, 네. 팀 버튼 감독의 관심과 애정은 1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 역시 정신병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민중 뭐 이렇게 부르기는 힘들지만은 예, 예. 어쨌든 아웃사이더라고는 할 수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희생자들이고요. 네, 네, 네. 여러 명의 악당이 등장하지만 동정의 여지도 없는 유일한 인물은 재벌뿐입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관객이 굉장히 동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편에서의 잭 니콜슨 조커라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인물 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몇 명의 악당들이 조커의 특징들을 이렇게 상속받고 있는데요. 네네. 시공창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펭귄은 열등감과 쇼맨십과 파괴의 충동을 그리고 그 재벌 맥스는 교활성과 권력 욕구를 그리고 밤의 여왕 캣워먼은 타오르는 복수심 각각 상속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트맨도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볼 수 있죠. 아. 낮에는 뭐 재벌이고 네. 귀족적인 사람이고 밤에는 또 배트맨으로 변신하고 이런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계속 진행시키는 이런 한류 상업영화는 참 드물죠. 예. 그리고 이 네 명의 주인공들 사이의 관계가 이 영화의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이 관계들은 전부 새도메서키즘의 역학관계 그리고 동일시와 투사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펭귄과 캣워먼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증오와 반복되는 추락의 이미지 그리고 억눌린 성욕 생선을 좋아하는 입맛까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과 캣워먼은 이중성격 그리고 검정색 의상 복면 이미지 근데 가장 무도회 장면에서는 거꾸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둘만 가면을 쓰지 않고 있죠. 예. 예, 그런 것을 함께 하고 있고 펭귄과 맥스는 도시의 아래 위를 나누어서 지배하는 제왕의 역할과 정경유착의 밀월 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또 펭귄과 배트맨은 고아로서의 애정 결핍증과 지하 생활자의 고독감 그리고 반인 반조성 즉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이고 그런 것으로 연결돼 있죠. 네. 뭐 자질구레한 걸 보면 맥스가 운영하는 회사의 마스코트는 고양이고 캣우먼과 연결되죠. 예, 예. 맥스하고 브루스 웨인 그러니까 배트맨의 평상시 모습이죠. 네. 맥스와 브루스 웨인은 투자 협상을 위해서 한 테이블에 앉기도 하는 둘 다 대자본가인 모습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새 악당의 유일한 공통점은 배트맨을 미워한다는 것이고 또 캣우먼을 제외한 세 남자의 공통점은 캣우먼을 계속해서 추락사시킨다는 거죠. 고양이의 혼이 씌워져서 서양전서에 나온 얘기죠. 고양이는 아홉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아홉 개의 목숨을 가지게 된 캣우먼은 그때마다 악착같이 되살아나서 남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는 한편 때에 따라서는 상부상조하기도 하죠. 맥스는 펭귄을 시장으로 당선시키려고 하고 펭귄과 캣우먼은 힘을 모아서 배트맨을 모함하고 캣우먼과 배트맨은 맥스의 총탄을 나눠 맞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사실상 선악 구분의 절대 기준 같은 그리고 권선징악형의 그 해피엔딩 같은 거는 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평범한 할리우드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하고 구별되는 점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그런 축제 기간을 배경으로 해서 파렴치한 음모하고 그 무자비한 파괴의 카니발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또 이것은 오스월드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네. 가위손에 나왔던 그 에드워드가 벌이는 복수담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하자면 수사학적으로 말해서 좀 네거티브, 가위손의 네거티브 버전 같기도 하고, 네. 뭐, 예, 에드워드, 가위손의 에드워드처럼 펭귄은 기형적인 손 때문에 네네. 소외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위손에서처럼 배트맨 속편에서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은 책에서도 이 배트맨2를 다룬 글을 제목을 오스월드 오리손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구약의 모세처럼 네. 바구니째로 버려져서 하수구로 흘러들어오죠. 예, 펭귄은. 예, 네. 그리고 전편 1편에서 배트맨의 지하 동굴을 누비고 날아가는 카메라 그런 식으로 영화가 시작됐다면 이 속편은 오스월드가 펭귄의 은신처를 향해 하수구를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작하죠. 네. 좀 패러디해서 로보캅의 광고 카피가 Half Man, Half Machine, All the Cop 를 흉내내서 펭귄은 part man, part penguin, all horrifying. 그러니까 반은 사람, 반은 펭귄, 합치면 공포.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배트맨하고 비슷하다는 그 반인 반주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는 인간과 조류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 그러니까 missing link between man and bird. 이런 표현도 사용됩니다. 네. Missing link라는 것은 진화론을 설명한 진화론의 한 결함 빠진 부분이라고 해서 자주 네네. 사용되는 학문 용어인데요. 예, 예. 또 두꺼비가 된 왕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펭귄은 쓰레기를 자양으로 삼아서 성장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으니까 예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네요. 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나이 33살 때 예. 그 지하의 인간 쓰레기들을 규합해서 말하자면 12사도 같은 느낌의 그런 쓰레기들을 규합해서 일약 그 도시 위로의 금이 환향을 시도하죠. 그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올라간다는 의미에선 승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으로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부활이기도 하고 성탄절에 그때 아기를 안고 시장에 그 아들을 안고 네, 올라오는데 네, 네. 성탄절 예. 바로 성탄절에 아기를 안고 그 맨홀을 열고 나오는 이미지로 봐선 탄생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비평가는 이런 맨홀을 도시의 질, 여자 성기를 말하는 거죠. 그걸로 비유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성경식으로 해석을 하면 구약으로 보면 엑소더스일 것이고 또 묵시록적으로 비유한다면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네. 너무나 증오심이 강해서 신약의 헤로데처럼 도시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결국은 산업 폐수의 웅덩이에 잠겨서 구정물을 토하면서 죽어갑니다. 이때 그 펭귄 군대가 시신 좌우로 늘어서서 하수도로 떠나보내죠. 이게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거지만 그 바이킹식 장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장엄한 장례를 통해서 오스월드는 모든 소외된 자들의 지도자인 것으로 이렇게 추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시각적으로는 영화 첫 부분에 바구니에 실려온 오스월드, 아기 오스월드를 펭귄들이 맞이하는 장면을 거꾸로 한 거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서 악당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만큼 감동적인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캣워먼은 역시 자신의 그 셀리나라는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사랑한 남자 브루스의 곁을 떠나버리고 또 맥스, 도시의 전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재벌 맥스는 바로 그 고압 전류에 감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는 안정을 찾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도시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는 희망이 과연 있을까? 이 영화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브루스하고 그의 늙은 하인, 이제 집사 같은 네네. 그런 하인과의 덕담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덕담이 나오는데, 이 집사 알프레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될 걸, 네.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편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중요한 이미지로서 추락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것을 역전이라도 하듯이 마지막은 카메라가 마천루 사이를 뚫고서 용소 숨치듯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밤하늘을 비추는 배트맨 그 심볼 마크의 서치라이트죠. 예. 이것은 영화를 멋있게 끝내려고 한 뜻도 있지만 원래 생각하면 이 서치라이트는 도시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배트맨을 부르는 시민들의 긴급 조난 신호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을 때 또다시 도시에는 위기가 닥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목숨이 남은 캣우먼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브루스 웨인, 즉 배트맨의 평상시 모습이죠. 브루스는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늦가립니다. 인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글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사회하고 미국이랑 비교하는 것은 뭐 아직은 좀 그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만은 어쨌든 현대 문명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추악한 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좀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얘기해도 예. 되겠습니까? 이 감독 팀 버튼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주 요란하고 또 유쾌한 그런 내용의 영화들도 만들지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근본적으로 염세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어쨌든 크리스마스 같은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배트맨2도 정말 그 전에 정혜정 씨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깊은 뜻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아주 그 세밀하고 네 아주 참. 속이 후련한 분석이라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읽기 오늘 배트맨 2 얘기했습니다. 네. 노래도요. 이 영화에 나온 곡이죠. 비디오에서는 이게 안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예. 마지막 부분인. 예, 마지막에 그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노래인데 예, 예. 아주 멋진 노래인데 참 네. 아쉽습니다. Face to Face. 네, 보내드립니다. FM 영화 음악 듣고 계십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읽기, 박찬욱의 영화 읽기. 오늘 배트맨 2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온 노래 Face to Face 보내드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마음속에 추한 찌꺼기들을 씻어내줄만 내줄 것만 같은 비가 내리는 날 이 글을 띄웁니다 하셨습니다. 항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고 싶다는 가현동에서 쫑이라고 엽서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별명이시겠죠. 네. 옛날에는 동네에 이름 모를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은 전부 이렇게 쫑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복날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쫑이라고 하신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 또 있네요. 영화 토토의 천국에 나온 노래죠. 샤를르 드레네가 부른 붐 보내드립니다. La pendule fait tic-tac, tic-tic. Les oiseaux du lac pic-pac, pic-pic. Glou-glou-glou font tous les dindons. Et la jolie cloche ding-ding-dong. Mais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Et c'est l'amour qui s'éveille. Boum, il chante loving bloom. Au rythme de ce boum qui redit boum à l'oreille. Tout a changé depuis hier et la rue a des yeux qui regardent aux fenêtres. Y a du lilas et y a des mains tendues sur la mer, le soleil va paraître. Boum, l'astre du jou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boum. Le vent dans les bois fait ouh, la biche aux abois fait mè. La vaisselle cassée fait fric, fric, frac. Et les pieds mouillés font flic, flic, flac. Mais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L'oiseau dit boum, c'est l'orage. Brrr, boum, l'éclair qui lui fait boum. Et le bon Dieu dit boum, dans son fauteuil de nuage. Car mon amour est plus vif que l'éclair, plus léger qu'un oiseau, qu'une abeille. Et s'il fait boum, s'il se met en colère, il entraîne avec lui des merveilles. Boum, le monde entie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boum. 샤를르 드레네였습니다. 붐, 영화 또또의 천국 가운데서 골라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에서는 영화 속에 숨어있는 노래를 찾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노래 찾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요, 좀 특이하게 재즈 넘버를 준비해봤는데 Say It라는 그 재즈의 명곡이죠. 이곡은 그 우리나라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중에 삽입됐었죠. 영화를 보면 그 최민수 씨하고 홍학표 씨가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곡이 이 Say It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이 영화 말고도 로버트 드니로가 직접 연주를 했던 브롱스테이라는 영화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이 Say It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 색소폰 주작 존 콜트레인입니다. 영화 음악 시 팬들께서는 글쎄 다소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존 콜트레인 하면은 재즈 팬들 사이에서는 저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아주 신적인 존재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그런 연주자라고 할 수 있죠. 왜 영화 저 모베드 블루스 보면은요 주인공 덴젤 워싱턴의 방 안에 붙어 있는 게 여러 포스터들이 있죠. 이 포스터들이 모두 이 존 콜트레인의 사진이라는 사실, 네, 새롭게 또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이 영화에서 그 레코드 가게에 들리던 장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댄젤의 애인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그녀를 유혹하려고 들렸는데,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좀 머쓱해가지고 이 레코드를 사는 척 하죠. 그런데 그 여러 장의 또 레코드가 모두 바로 이 존 콜트레인의 음반들이었습니다. 재즈 팬들이라면은 뭐 금방 알아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이 존경받는 천재 연주가였고, 국내에도 재즈 팬들이 무척 많이 있는, 예, 그런 연주자입니다. 영화 음악가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색소폰 연주자인 정성조 교수가 이 존 콜트레인의 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자, 곡을 보내드립니다.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그리고 브롱스 테일에 나왔던 Say It. 색소폰 주자 존 콜트레인의 앨범 발라드 중에 첫 번째 곡으로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아주 멋진 곡입니다. 존 콜트레인의 곡 Say It. 오늘 FM 영화음악 숨어있는 노래 찾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은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중에서 위태된 곡이죠. 자, FM 영화음악 오늘 제가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영화 보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중구 황학동의 임우진 양이 청해 주신 곡인데 이 곡 아쉽지만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홍동식 프로듀서가 만들었고요. 진행은 홍은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re's no way.